오늘 본문은 종과 주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종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주인에게 순종하라. 눈가림만으로 일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인을 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 그렇게 알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종이 보통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종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심령을 말합니다. 다른 말씀에서 이 성실하다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면 구제를 할 때에 성실하게 구제해라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 한 번도 빼먹지 말고 꾸준하게 돈을 주고 막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돌봐주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구제를 한다는 얘기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에 이 사람을 돕고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이 사람을 세우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 아, 이렇게 하면은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저렇게 하면 내한테 손해가 있지 않나?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구제를 하면 이 구제를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짐이 되고 그리고 그 구제가 구제답게 되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종이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께 일하는 사람이야 라는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서 주인의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주인을 섬기게 되죠.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9절에서는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상전들아 너희도 앞에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미루어 보면 또 주인들이 흔히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위협을 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협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죠. 그 두려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들과 이 상전들의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 위협해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사람을 막 억지로 끌고자 하는 이 사람의 진짜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또 이 사람을 막 위협해가지고 두렵게 해서 막 끌고 다니려고 하는 이 상전에게도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상전이고 종이고 이대로 하나님께서 취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상전이고 높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높은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종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 사람은 내 종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상전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또 위협을 그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주인도 없고 종도 없고 다 모두 평등한 그런 사회니까 사장이나 부하 직원 혹은 직장 상사와 부하, 부모와 자녀, 선생님과 학생 같이 권위자와 피권위자의 관계로 확장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직급이 높거나 권위가 있으면 부하보다 내가 훨씬 더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죠.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면 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진짜 부모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 행동들을 보면 자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인인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또 죽어서도 자녀의 부모인 것처럼 생각해요. 영원히 자녀 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죠.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행동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위협이라는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협박하고 두려움을 줘서 억지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사람의 일,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노동에는 단순히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빵집에 가서 1,000원짜리 빵을 사 먹습니다. 이 빵은 1,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물질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 빵을 만들려고 한다면 밀가루를 사야 되고 버터를 사야 되고 빵을 굽는 기계를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야 된단 말입니다. 1,000원 가지고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죠. 이것을 내가 만들려면 1,000원 가지고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빵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습니다.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기술을 습득해야 돼요. 그런데 이 1,000원을 줌으로 인해서 그 빵가게에 있는 재료, 기계, 빵을 만드는 기술자의 기술, 오랜 시간의 노하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1,000원이라는 돈은 내가 빵을 사는 게 아니라 기술자의 기술과 그리고 재료들과 자재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격과 성품이 이 빵에 담겨 있습니다. 이 빵을 만드는 사람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이웃을 생각하는 애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빵을 내놓는 이런 마음에서 이 빵의 질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똑같은 버터를 사용하고 똑같은 기계를 사용하고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빵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 파는 빵에는 돈 1,000원만큼의 재료와 시간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이 더 들어있는 것입니다. 1,000원 이상의 정직한 재료와 진지한 성실함, 먹는 사람을 위한 애정이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먹는 사람들은 그거를 보이지 않는데 알아요.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00원을 주고 빵을 사지만 그 1,000원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1,000원보다 더 큰 가치를 얻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성품 때문에 이 빵 안에 들어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000원보다 더 많은 것을 계속 얻을 수 있거든요. 밀가루 재료나 제빵 기술보다 보이지 않는 인격과 성품이 더 위대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같은 돈을 받고 같은 일을 해도 달라요. 인격과 성품이라는 플러스 알파가 붙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시켜서 청소를 시켜봐도 달라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순서로 합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하면은 이곳은 정말 깨끗하고 앉고 싶은 곳이 되고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하면 이곳은 여전히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장소가 됩니다. 감자를 깎아도 그렇고요. 설거지를 해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1,000원짜리 파니까 1,000원만큼만 일을 해야지. 혹은 사람들이 1,000원짜리를 사가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1,000원어치의 서비스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1,000원을 넣으면 1,000원짜리만 딱 내놓는 자판기로 만드는 것이죠. 사람의 노동에는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격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격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것에는 신성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여기에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는 일에 나의 인격과 성품을 포함해야지만 지금 내가 받는 돈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고용하고 부리는 입장에서 직원들을 대할 때에 야, 내가 돈 줬으니까 넌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주는 돈만큼도 일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돈과 노동자가 일하는 것이 같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이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 와서 해도 되는 어떤 부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동력, 어떤 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성품,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까지도 같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임금을 주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까지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 줬으니까 너는 내 말 듣고 내 일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을 힘으로 협박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는 물질의 차원을 넘어서 인격과 성품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좀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좀 교양 있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물질과 인격과 성품의 차원과는 다른 차원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일에는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사람을 부리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동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섬기면서 진짜 나의 주님 대신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노동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일을 이루고 사업에 성공하여서 놀라운 업적을 남기는 그 이상의 의미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상의 의미가 부부관계에 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섬김과 순종,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애 낳고 기르는 그 의미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권위자로서 있으면서 나의 진짜 부모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일한 만큼 돈 버는 데만 급급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에만 머물려 있으면 그리스도께 대한 영적인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기가 힘듭니다. 이 영적인 차원을 깨우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고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과 인격 차원에 있으면 귀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부하 직원을 대하면서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순간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